5월 2일 월요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나그네 인생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무지한 가운데 따라 살던 욕망을 본받지 말고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각자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그네로 사는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지셨고 여러분을 위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분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청결한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도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전파된 말씀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는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개인적인 욕심으로 행하던 삶에서 벗어나 모든 말과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주실 은혜, 곧 완전한 구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헛되고 의미 없는 삶을 살았으나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귀한 피로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임을 잊지 말고 마지막 날에 행위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고난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라. 진리의 순종함으로 깨끗한 영혼을 소유한 성도는 형제를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깊다로 번역된 말은 원래 온 힘을 다해 계속해서 노력하다라는 뜻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더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도 간에 변함없고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며 영원합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한 그 말씀이 우리를 또한 그리스도인답게 온전히 살아가도록 이끌어줍니다. 나의 묵상.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에게 환난 중에도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권면한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하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촉구한다. 성도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의 적용. 주말에 어머님을 뵈러 지방에 다녀왔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함께 사시다가 4개월 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교회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으로 가셨다. 거기서 매일 예배도 드리고 여러 프로그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훨씬 건강해지셨다. 완고하셨던 아버님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유교를 지키기 위해 무던히 노력하셨던 아버님은 자식들 때문에 교회에 나가시면서도 목사님의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절에 갈 거라고 말씀하셨던 분이다. 결국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못하시는 마지막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 혹시나 우리가 착각한 것일까 해서 다시 확인할 때마다 아버님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시며 일주일을 보내다가 돌아가셨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다. 아버님이 천국에 가시지 못할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아버님이 구원받게 하셨다. 이제 어머님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며 어머님을 책임져 주실 하나님만 바라본다. 변하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내 안의 두려움을 쫓아내도록 하자. 나의 기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어머님이 속히 말씀을 통해 구원을 얻고 남은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제 마음과 행실에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를 담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에 제 삶을 복종시키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함으로 그 은혜를 세상에 흘려보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